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즈음에서 페루 타이 인사들이 7월 2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페루 광범한 전선 국제보장, 타이 저선 친선협회 위원장은 담화들에서 7월 27일은 미국이 영적 저선인민 앞에 대참패를 당한 날이라고 하면서 저선인민이 미국을 다승하고 승리를 떨칠 수 있게 된 것은 김일성 주석의 비범한 용군술과 함께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저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